네, 훈훈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이름을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바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세계, 즉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일어날 만물 회복의 역사를 지금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서로 해하지 않는다. 상처받는 존재가 없다. 모든 상처와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 풀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망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물이 바다를 덮는 이 마지막 회복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물과 이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물이 바다를 덮는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단어다. 물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먼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만 있으면 오랜 시간 살 수가 있죠. 또한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물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죠.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이 말씀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기능과 말씀, 성령의 기능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이죠.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말씀은 생명의 샘물이다. 말씀이 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바로 말씀이 물과 같이 깨끗히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번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물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과 성령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초마다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분 1초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밖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다는 성경에서 타락한 세상 또 사단 마귀의 거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다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고 또 사단 마귀의 거처를 가리킬 때 바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바다라는 공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 마귀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늘 출렁출렁대는 것이 바다죠. 평온하지 않고 늘 들썩들썩대는 것이 바다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가만히 있을 날이 없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로 들썩이고 철썩이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죠.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의 거처가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온 만국을 미혹해 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 마귀가 거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 땅의 수많은 물들 가운데 특별히 바다에 대해서 가장 큰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게 가장 큰 분노를 터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하수에 대해서는 속으로 분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수가 모여 좀 더 큰 물인 강을 이룰 때 강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강이 모여 더 큰 바다를 이룰 때 바다에 대해서는 성내심을 터뜨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수, 강, 바다 보이는 자연이 아니에요. 바로 한 인격체, 영적 존재에 대한 비유죠.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는 죄악의 하수 사단마귀에 놀아나는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강, 바다 특별히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진노를 퍼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는 바로 죄악으로 요동치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안에서 활개치고 있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바다, 보기만 해도 무섭죠. 보기만 해도 두렵죠. 그 무시무시한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 요동치는 바다의 모습, 타락한 이 세상, 사단마귀의 그 무시무시한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삐죽, 저리 봐도 삐죽, 늘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곳곳마다 의심이고 불평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날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들이 되지 마시고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서 날마다 하늘을 향해 자라고 또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이 물과 바다는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의 역사와 말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물의 역사가 있고 바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과 바다는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의 역사와 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고 또 그 우주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끌고 가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이 땅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서 말한 말씀이죠.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천지 만물의 모든 운행과 움직임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신 분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요, 수많은 행성들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다 서로 부딪혀서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오셨죠? 또 걸어오셨죠?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붙드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고가 나고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만물이 움직이는 것 모두 말씀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땅을 심판하고 완성하고 끝장내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 또한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게 하고 엎어뜨리는 그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도구로 인간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시작, 운행, 마치시듯이 동시에 사단 마귀는 인간의 말로 이 땅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진행시키고 더 그것을 끝장내는 것. 첫 번째, 인간 타락의 시작도 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뱀의 말 때문에 인간의 타락도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랬죠. 말하되 말로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지만 뱀의 말은 이 말씀을 엎어뜨렸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은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킨 것도 바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 역사의 진행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동안 사단 마귀는 인간의 말로 계속 인간들을 무너뜨려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단 마귀가 아합 왕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넣겠다 그랬어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죽고 맙니다. 선지자들은 말하죠. 나가소서 결코 승리할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나간 결과 아합 왕은 죽고 말았어요. 또한 미가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백성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여야 되는데 백성을 유혹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입안에 뭐를 넣어주면, 뭐를 채워주면 평강을 외칩니다. 하지만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고 주머니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말씀이 아닌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하게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 이 땅이 심판받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 또한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도 말이요, 계속해서 인간을 실족시켜 가는 것도 말이요, 마지막 심판 직전까지 인간을 또 타락시키는 것도 말이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말하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지막 때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한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계속 말을 합니다.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왜? 잘못된 말이기 때문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그들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개구리의 영이 나온다. 개구리 특징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울어대죠.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그럼 그 개구리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져요. 멍해져요. 이렇게 수많은 말들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미혹하는 개구리 영의 역사가 거짓 선자의 입에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바다를 가리켜 타락한 세상으로도 표현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말들이 바다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돛단배 하나 타고 바다, 그 넘실거리는 바다 한중앙에 가보세요. 무서워요. 수많은 생명체를 삼키는 게 바다죠.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말들도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방언들이니라. 음녀에 앉은 물, 계시록은 모두 상징적 표현이죠. 음녀, 창녀가 깔고 앉은 물이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이 세상 영적 바다를 가리키죠. 그 더러운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말들이다. 각 나라의 말들이 바로 타락한 물, 바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향해 갈수록 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는 바다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바다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순간 출렁거리는 게 뭐예요? 대부분 다 말이에요. 갑자기 전화 한 통 딱 듣고 갑자기 요동치는 거죠. 누구한테 한 마디 듣고 갑자기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바다예요. 그 순간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바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속사의 말씀으로 잘 다져놓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요동치고 출렁거리는 사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순간 말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겨우 잠재운 마음인데 누가 아 집사님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한마디만 들으면 사실 확인 상관없이 순간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깨어지고 다 바다가 씹어삼키는 무시무시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평온해진 각자의 마음을 순식간에 세상 말이 가득 찬 거친 바다, 거친 파도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옮기는 것이에요. 말을 옮기는 게 순식간에 수많은 평온한 마음들을 격동하는 바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말을 옮기는 것. 어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방귀를 자주 껴요. 방귀. 그냥 뿡뿡뿡 계속 그냥 말하다가 끼고 밥 먹다가 끼고 뭔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방귀를 자주 껴요. 보통 사람들은 아 저분이 좀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아 좀 뭔가 좀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다. 그리고 끝나요. 그게 보통인데 마음이 삐딱한 성도, 마음이 좀 삐뚤어지고 뭔가 이렇게 엉킨 성도는 사람은 딱 그거 보면요, 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아예 똥을 싸라, 똥을 싸. 예? 또 그것을 말로 옮겨요. 결국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아, 이봐, 이봐. 그 암흑의 성도가 바지에 똥을 쌌대. 바지에 똥을 쌌대. 아, 방귀 자주 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바지에 똥을 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것이 말이에요. 예전에 박아브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설교의 장면이 아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을 옮기는 자들, 즉 말쟁이들이 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쟁이들이 되지 말라. 또한 그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에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 종착역 아시죠? 기차가 수많은 정거장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 마지막 딱 멈추고 더 이상 가지 않는 역이 종착역이죠. 말이 기차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사람 타듯이 내용이 추가됩니다. 또 어떤 정거장을 지나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정거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이 기차로 왔어요. 야 이랬대. 그래? 그럼 내 생각을 더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KTX로 가요. 시속 몇백 킬로로 빨리 갑니다. 바로 수화기 들죠. 바로 수화기. 그렇게 말이 점점점 정거장을 거쳐 지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회복될 수 없는 사건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어떤 말이 오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종착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착역, 마지막 역이 되는 거예요. 딱 들으면 나에게서 쓰다. 더 이상 그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말에 대해서 신령한 쓰레기통들이 되어야 한다. 쓰레기통. 대부분 빠르게 옮겨지는 말들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들이 대부분 누가 어쨌대 그게 구속사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이 그렇게 하든 말든 정말 쓸데없는 말들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드시고 꼬깃꼬깃 다 구기시라는 거예요. 다 구겨가지고 내 마음의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으면 박아반 목사님이 이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말쟁이들이 되지 말라고 설교하셨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물이 바다 덮음 가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 전 세계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출렁거리게 하고 어둠을 뿜어내는 세상의 말들, 그 죽음의 바다들을 말씀의 물로 모두 삼켜버리는 승리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삼켜야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이 강단으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 전체를 뒤덮는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생명수 말씀의 물이 이 사망의 바다를 뒤덮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마지막 때 이 땅의 짜릿짠 말들 가운데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물이 신령한 바다를 뒤덮는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스가랴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순간의 타이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현재 내가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구속사 말씀의 물이 성령의 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뒤덮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두워져 갈 때 말에 상처받아 쓰러져 갈 때 그때 빛의 역사 그때 생명수 강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생명수 강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여서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소생되는 가운데서도 홀로 살아나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도 소생되지 못할 존재들이 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 엎어져갈 때 이 물이 흐르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보시면 회복되지 못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모두가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도 소성되지 못한다. 오히려 죽음의 땅, 소금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펄, 히브리어로 비차, 늪, 습지, 수렁이라는 뜻이에요. 늪, 습지, 수렁. 이게 진펄, 비차의 해석이죠. 그 다음 개펄이 나오죠. 개펄. 개펄은 히브리어로 개베, 물 웅덩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비차와 개베는 아무리 생명수 강물이 들어가도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47장 11절의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있으리라. 바닷물에 찌들은 그 상태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진펄과 갯벌의 특징, 한 번 머금은 바닷물을 뱉어내지 않는 성격 때문이에요. 늪, 습지, 수렁, 물, 웅덩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 번 머금은 것 내뱉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맑은 물이 지나가도 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의 의미대로라면 마지막 때 어떠한 자들이 소송되지 못하는 진펄이고 개펄입니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낙심케 하는 짜릿한 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진펄이요 개펄인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면 내 안에 짠물들을 내보내야죠. 왜 그것을 쥐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구속사 말씀의 물이 흘러들어올 때 내 짜릿짠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시기하는 말, 무시하는 말들을 꽉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 생명수 강물에 모두 다 흘려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최후 승리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아브라 목사님 살아생전에 세상의 그 온갖 말들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온갖 모함과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 치아가 다 빠졌어요. 귀도 잘 들리지 않았죠. 대상포진으로 고통스러워하셨죠. 꾹꾹 참아오시다가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계셨지만 한마디 대응하거나 한마디 악한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집필하셔서 자신에게 악한 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셨어요. 구속사의 말씀은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용서의 결정체예요. 살리는 결정체가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유혹을 받은 우리가 말로 상처 주면 되겠습니까? 말을 옮기면 되겠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9절과 또 하박국 2장 1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구속사적 의미를 더욱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그랬죠. 물이. 물은 히브리어 마임. 마임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복수형. 물들이 이런 거예요. 물들이 또한 바다를 히브리어 얌 바다 이 얌의 단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바다를 물들이 하나의 바다를 또 덮음같이라는 단어가 있죠. 덮음같이 이 덮음같이는 히브리어 카사 이 덮다의 PL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PL 강조형 아주 강력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덮음 가치를 카사의 피엘 강조형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분사형. 분사형은 진행형이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력히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덮음 가치를 히브리어 카사의 피엘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덮어오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다시 말해 덮음같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뒤덮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한 말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이 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 해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단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의 말, 다툼의 말, 수근수근대는 말, 모험하는 말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바다의 단수형이죠. 하나로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케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생명수 강물의 역사, 물의 복수형이죠. 이 여러 하나님의 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완료형으로 또 바다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게 피엘 강조형으로 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분사형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계속해서 뒤덮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으로는 내가 말로 상처받고 수많은 이 땅의 바다로 내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영안을 열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생명의 물 앞에 우리 각자의 짜디짠 세상 바닷물들을 다 토해내시고 깨끗이 씻어내는 가운데 개펄 진펄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남 모두를 살리는 생명수강의 물줄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동안 세상 유동치는 바다의 세력 때문에 또 짜디짠 말들 때문에 저희를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역사가 이 순간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내 자신을 살리는 이 교회와 LA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수 강의 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짜릿짠 물들을 토해내고 이 생명의 강물줄기를 전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출렁이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서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